할렐루야. 놀라우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은 너무나 주님 보시기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오늘의 부족과 잘못을 보지 않으시고 늘 사랑으로 저희들에게 다가와 주시고 손잡아 주시는 주님 앞에 진심으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도 아버지 2017년을 맞은 데가 어저께 같은데 벌써 아버지 6월이 지나고 7월 첫 주를 맞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 아버지 풍성한 은혜 가운데 저희들 이 시간까지 지낼 수 있음에 정말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잘못과 연약함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아버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며 아버지 그런 것들 주님 다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님 지금 아버지 하나님 후반전에는 영적으로 깨어있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앞에 꿇어 엎드려 순종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이 담대하신 아버지 그 힘을 주시며 그 담대하신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 승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저희들에게 특별히 또 하나님 말씀 보는 눈을 허락하시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로 말씀을 아버지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통 교제하는 귀하고 복된 아버지 후반전을 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반전에 창원 생명교회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에 진심으로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6개월 동안에 목사님으로 하여금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신 것 진심으로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또 양육의 기쁨을 통하여 성장의 기쁨을 통하여 하나님 놀랍게 저희들이 성장할 수 있음에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굳건히 서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서게 하시고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에 관심을 가지며 어떻게 하면 그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나올까 저희들이 마음을 쓰며 기도하며 전도하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아버지 하나님 영생을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는 선물을 하나님 나만이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지금 담대히 저희 생명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하고 있사오니 저희들 더 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교회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구원의 통로가 되어 아버지 모든 아버지 영혼들이 주 예수 그들 복음 앞에 아버지 달려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진심으로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희들 주마다 주일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편지 주는 어르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매주 만나는 분들은 매주 만납니다. 하나님 그분들은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본보기가 되어서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편지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저희들로 우뚝 세워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실건데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주셔서 그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힘을 얻고 저희들은 또 후반전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복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일학교 학생들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승해부터 해지니까지 사랑하는 주님 늘 하나님 말씀 보며 말씀 볼 때 특별히 깨달음의 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주일학교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나가 하나님의 참상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에 열심히 굳건히 달려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놀랍게 은혜로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 놀랍게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실 것을 기대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 크신 그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국 교회의 이제 전통 중에 하나가 7월 첫째 주일을 우리가 맥추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출애굽기 23장 16절 그 말씀에 따른 것인데요. 성경을 보시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맥추절을 다른 표현으로는 칠칠절이라고도 부르고요. 그건 유월절로부터 7749, 49일 만에 오기 때문에 칠칠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다른 표현은 이 맥추감사 주일 혹은 뭐 맥추절, 칠칠절 혹은 이날이 성경 안에서는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맥추감사절을 우리 한국교회는 7월 첫째 주로 지키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오순절은 7월 첫째 주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있는 맥추절 혹은 칠칠절 혹은 오순절 다 같은 날입니다. 그 의미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다를 뿐이지 같은 날인데 그날이 7월 첫 주가 아니고요. 유대인들의 그 시간을 보게 되면 보통 5월달입니다. 늦어도 한 6월 첫째 주 정도쯤 됩니다. 늦어도. 그러니까 이게 안 맞죠, 사실은. 우리가 이날을 맥추감사주일로 우리가 한국교회가 지키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성경적인 시간과는 이게 안 맞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맥추감사주일을 지키고 있는 의미를 어디서 좀 더 찾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면 아마 우리 교회만 그렇게 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적인 맥추감사주일은 사실은 이 시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보리를 거둘 때인 한 5월 뭐 중순 아무리 늦어도 6월 초 정도거든요. 한국 달력으로 볼 때도. 그러면 시간적으로 맞지 않음에도 우리가 이 맥추감사주일을 지키는 이유를 어디서 좀 더 찾을 수 있을까 라고 볼 때 제가 찾았던 것은 이제 하프타임. 하프타임으로 해서 1년의 그 절반이 바로 딱 이맘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7년에 전반전을 보내고 이제 2017년에 후반전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시간대에 우리가 맥추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뭐 보통 축구겠죠. 축구 같은 경기를 보다 보면 전반전에 막 죽을 쓰고 막 힘들어하지만 이 하프타임에 새로운 작전과 새로운 계획을 준비해서 후반전을 정말 전심전력으로 임하면 이 지고 있던 경기의 흐름을 뒤집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어디 이것이 스포츠 경기에만 해당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1년. 아주 크게 볼 때는 우리가 뭐 한 100년 산다고 봤을 때 우리 삶의 한 40대, 50대 즈음에 다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할 때 그럼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연수가 하프타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0대에도 하프타임이 될 수 있고 20대에도 30대에도 40, 50, 60, 아니 70, 80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나에게 주실 나머지의 시간들을 내가 후반전 삼아서 이 하프타임에 주님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내가 새로운 작전과 새로운 전략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들을 준비하심으로 내가 후반전, 내 인생의 후반전, 내 1년의 후반전, 내 삶의 후반전을 준비하겠습니다. 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므로 맥추감사주일이 사실 성경적으로 볼 때는 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이것을 기념하며 지킨다면 어쩌면 우리에게는 보리를 거두는 첫 추수의 기쁨보다는 하프타임, 1년의 절반으로 전반전을 되돌아보고 후반전을 준비하는 것이 어쩌면 오늘날 한국교회, 우리 교회에게는 더 맞다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 맥추감사주의를 우리가 준비할 때 우리가 잊지 마실 것은 바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2017년 올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셨습니다. This year's cash prize. Fix your thoughts on Jesus.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올해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어떤 표현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전반전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한 해를 보냈는가, 또 후반전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 시간들을 준비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조금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The key of a healthy church. 우리가 이 건강한 교회의 열쇠로 1 Corinthians chapter 1 verse 10,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을 보는데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same word, same mind, same judgment, same fruit. 우리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 되기 원하는 것입니다. What is our same word? This is Jesus Christ. 우리 안에 하나 될 같은 말이 무엇입니까? 늘 우리 안에 바로 이 말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함께 외칠 같은 말입니다. What is our same mind? 같은 마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gospel, the good news,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품고 있어야 될 같은 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What is our same judgment?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같은 뜻, 그 무엇입니까?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Kingdom of God is at hand.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What is our same fruit? 그럼 우리의 같은 열매는 무엇이죠? Evangelism. 바로 전도와 선교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아멘. 2 Galatians chapter 1 verse 10.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인데 여러분의 주보에 보시면 이미 프린트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보 없으신 분들은 밖에 남더라고요. 꼭 주보를 같이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이 성경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Galatians chapter 2 verse 1 to 10.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의 실상들이 지나서 나는 바나바와 함께 기도를 드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내가 거기에 올라간 것은 계시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유명한 사람들에게는 따로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달리고 있는 일이나 지금까지 달린 일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지만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들 때문에 할례를 강요받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노예로 삼고자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누린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끼어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잠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있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유명하다는 사람들로부터 나는 아무런 제안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든지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 유명한 사람들은 나에게 아무런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받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과 같이 내가 할례받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는 할례 받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신 분이 나에게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기둥으로 인정받는 야고보와 개바와 요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서 친교의 악수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받은 사람에게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그들이 우리에게 바란 것은 가난한 사람을 기억해 달라고 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Then after 14 years, 그리고 14년이 지나서 Saint Paul, he also need the second time in his evangelism. 사도 바울도 역시요 그의 전도 사역 가운데 후반전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4년 뒤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This is one of half time. 바로 그것이 half time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히 다하여 사역을 했었고 14년 뒤에 자신의 사역에 대하여 평가가 필요했었습니다. He also need evaluation his ministry. Doing good or not. So he need half time. 그래서 과연 내가 사역을 잘해 왔었던가 혹은 그렇지 않았던가 사도 바울에게는 그 half time이 필요했었죠. 무엇을 위한 하프타임이었었냐면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리고 있는 일이라 지금까지 달린 일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Yeah. For fear that all my efforts had been wasted and I was running the race for nothing. 내가 열심히 달려왔는데 지난 14년을 한결같이 달려왔는데 만약 내 사역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면 어떻게 하지? 지금까지 내가 수고했던 것들이 헛것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우리 학생들은 이번 주에 시험을 두고 있는데 열심히 공부했던 내 것이 다 헛것이 되어버리면 헛수고가 되어버리면 난 어떻게 할까? 사도 바울은 평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달려왔던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위하여 그에게는 하프타임이 필요해졌습니다. 또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할례 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과 같이 내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등을 만나면서 이제 서로서로가 그들의 일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을 중심으로 했었던 이 사도 바울 그리고 바나바의 교회를 인정합니다. 아, 당신들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쓰고 계시군요. 마치 우리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이 그래서 서로가 그들의 일을 서로 인정하고 서로 확인하고 서로 높여주고 다시금 체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바로 하프타임이었습니다. The whole gospel to the whole world by the whole church. 우리 교단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 뭐냐면 건강한 교회가 완전한 복음을 온 누리에 그것이 우리 교단적인 사명입니다. The life-saving Jesus community by the power of the Word and the Holy Spirit. 그리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는 예수 생명의 공동체.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의 이 큰 그림 안에서 우리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예수 생명의 공동체를 꿈꿀 때에 우리에게 전 세계가 주어져 있습니다. We can see the whole world. 우리가 이 전 세계를 바라보게 되는데요. 한국을 중심으로 좌우 위아래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은 mission we received, vision we will fulfill. 우리가 받은 사명은 무엇이고 우리가 이룰 비전은 무엇인가? 바로 이 하프타임, 이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다시금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We received vision from God.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사명들 말입니다. 우리 교회적인 사명이 있고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적인 사명이 있지만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여러분 각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올해를 살아내면서 일생을 살아내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명을 받은 우리는 그것을 비전으로 이루어갑니다. When you receive the vision from God, then we have to achieve this vision. 주님께 받은 이것을 우리는 비전으로 성취해 가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 교회가 공동으로 받은 사명은 사람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Our church's common vision is this, life-saving Jesus community. Okay, it's very good, but how to achieve in your life? 예, 사람을 살린다고 하는 것, 이거 아주 좋은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실현해 내시겠습니까? 그건 각자의 비전은 다른 것입니다. 공동의 목표는 우리가 무엇이 되었든 어떤 모양이 되었든 다시 말하면 어떠한 직업을 갖든 어떠한 직장에 있든 어떠한 지역에 살든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 간에 그 모든 것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예수 생명의 공동체 아래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시겠냐는 것이죠. 어떤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That is vision. 바로 그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직업을 좀 훑어보면 학교의 교사도 있죠. 예. 그러나 이 학교의 교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연합이 되어서 좀 더 빛내려면 그 교사의 일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되어야 하겠죠. 또 어떤 우리 교회 안에 직업을 보게 되면 또 포크레인으로 일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 일이 내가 어떻게 일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는 예수 생명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기여할 수 있을까? 내 일이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 일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 고민들이 있어야 되겠죠. 또 어떤 분을 보면 또 우리 차이니즈 레스토랑 우리 소리도 있는데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나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정말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기여할 수 있을까? 또 어떤 분은 우리 영어 선생님으로 있기도 하고 또 필리핀과 뭐 무역이라 할 수 있겠죠. 무역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일이 사람을 살리는 그 일 가운데 내가 뭔가 기여하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공통된 하나된 사명을 향하여 함께 달려갈 수 있을까? 또 어떤 분은 다이소에서 또 반장님으로 일하시면서 내가 다이소를 다 관리할 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는 이 일이 사람을 살리는 예수 생명의 공동체라고 하는 우리의 조금 더 큰 그 그림 안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아니 그럼 그뿐이겠습니까? 우리 학생들은 그들의 학년에 따라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또한 대학교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꿈꾸고 있는 사람을 살리는 예수 생명의 공동체 그 비전을 향해서 내가 달려갈 때 정말 내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기여하며 헌신하며 함께하며 또 한 부분을 내가 맡아 나갈 수 있을까? We receive the vision. Then we need to achieve. We need fulfill this vision. Individual. 우리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 다른 모습으로 이것을 성취해 나가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7월 첫째 주 2주간의 하프타임은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시험을 치게 되겠지만 시험만 치지 마시고 이 한 주간 2017년의 이 후반전을 내가 준비할 때에 만약 이 전반기 전반전에 여러분 안에 아쉬움과 여러분 안에 안타까움과 혹은 후회와 혹은 죄가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면서 주님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의 2017년의 후반전을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 시간들을 준비하며 계획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됩니다. Especially this week, we need special meditation. How to prepare the second time of this year. 어떻게 하면 내가 후반전을 준비할 수 있을까? 정말 그 깊은 말씀의 묵상이 필요한 시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열심을 향해 달려갔던 사역 중에 14년째 그의 사역을 멈추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교제하면서 과연 나의 사역이 헛된 것이었는가 바른 것이었는가 점검하며 되돌아보는 그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바로 이러한 하프타임이 필요합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또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만 그들이 우리에게 바란 것은 가난한 사람을 기억해 달라고 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아멘. We also need remember this. 우리 교회도 역시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더 힘쓰고 있는 사역이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이제 파지를 줍고 있는 어르신들 우리가 작년 겨울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관계를 맺고 또 음료도 나누고 하고 있고 또 우리 교회는 또 시장을 끼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계신 노점상 분들 우리가 그분들과 계속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우리가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이 모양 저 모양 다양한 방법들로 우리가 함께 이것을 나눌 수 있을까 이 고민들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시면 우리가 건네드리는 것도 좋지만 또 그분들에게는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그분들이 파는 야채도 좀 더 많이 사드리고 그래서 이 주일날 저녁은 좀 야채를 많이 사드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많이 팔아드리면서요. 오늘같이 비 오는 날은 사실은 장사하는 분들은 허탕치는 날이죠.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조금 팔아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채도 좀 팔아드리고 아이고 뭐 내가 텃밭을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뭐 팔아드려봐야 1-2천원입니다. 그분들 파는 것이 비싼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천원이 천원이지만 그분들에게는 그게 또 큰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든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이분들에게 이것을 나눌 수 있을까 함께 할 수 있을까 이 고민들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토요일마다 우리가 청소년 제자학교를 하고 토요일마다 점심을 항상 사 먹습니다. 거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교회 주변에 있는 뭐 분식점이나 식당이나 그분들에게 또 우리가 팔아드리면서 또 뭔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가능하면 늘 같은 식당이 아니라 식당도 바꿔가고 분식집도 바꿔가면서 우리가 팔아도 드리고 뭔가 함께 이 지역 사회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 그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2000년 전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교회 밖에도, 또 우리 주변에도 그것이 우리 평생에 우리가 해나가야 될 우리의 일임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할 수 있는 지혜대로, 할 수 있는 방법대로 섬기며 도우시며 이 사역 가운데 좀 더 우리가 힘을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 하프타임에 내가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내가 이 후반전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주님, 내가 지금 17년에 7월부터 또 12월까지의 이 후반전을 내가 어떻게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내 인생의 이 소중한 시간들을 헛되이 버리지 않고, 내 삶을 낭비하지 않고, 버려버리지 않고, 내가 어떻게 소중한 시간들을 값지게 소중하게 가꾸어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로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하나님 나라, 그 전도와 선교를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We have to remember this. Don't forget it. 절대로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항상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바로 그 일들이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구나. 나의 사업장이, 나의 일터가, 나의 배만을 불리는 곳이 아니라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내가 그 지역을 섬기고, 그 공간을 섬기고, 그 시간을 섬기고, 이웃들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결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하고, 바로 그것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정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2부 예배 때는 특별 활동으로 우리가 성장의 기쁨에 대한 간증문 나눔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신 뒤에 함께 간증문 혹시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은 간증문도 좀 마무리하시고 쓰시면서 우리가 한번 성장의 기쁨을 통해서 나누었던 그 기쁨들을 한번 나누시는 또 그 복된 시간들이 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맥주감사주일은 그냥 교회의 전통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하프타임입니다. 이 하프타임의 이 찬스를 여러분 결코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반전의 아쉬움을 그대로 계속 가져나가시겠습니까? 전반전의 그 후회를 계속 끌고 가시겠습니까? 새로운 작전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계획들이 필요한 시간들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주님, 나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이 후반전을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